알지만 그건 너무 쓸쓸해. 촛불을 끄지마. 어두운 건 싫어. 너와 나는 빨간 풍선 하늘 높이 날아 가슴 깊이 묻어도 너의 슬픔을 난 바람을 불지마. 그건 너무 정다워. 촛불을 끄지마. 어두운 건 싫어. 기다림이 무서워. 촛불을 끄지마. 네 모습 떠올라. 조용히 숲속길을 마냥 걷고 싶어. 아무 말도 하지마. 가슴속 눈물을 나 지마. 이 조용한 밤에는 촛불을 끄지마. 어두운 건 싫어. 어두운 건 싫어.